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백인존 작사 리합범 작곡인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는 주체 67 1978년 예술영화 첫 무장대호에서 있던 이야기의 주제가로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준엄해도 오직 장군님 따라 싸우는 한 길에서 용생하리라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드틈없는 신념과 불굴의 의지, 불타는 충정의 세계를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절로 이루어진 노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일편단심 믿고 따르며 죽음도 두려움 없이 옥색의 혁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주인공들의 불굴의 정신세계를 감동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에서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 길에서 청춘의 심장이 묻는다 해도 끝까지 싸워 나가려는 주인공들의 고귀한 충정과 그든 혁명적 의지를 졸졸하게 형상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숭엄하고 의지적인 정서를 안고 사색 깊이 울리는 곡조에 의해서 더욱 진실하게 형상되고 있습니다. 미소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손율은 확대된 일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예술영화의 인상 깊은 장면들과 함께 살아서도 죽어서도 위대하신 장군님의 품에서 용생하리라는 주인공의 견결한 의지와 굳센 신념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을 아여 우리 민들이 누구나 사랑하며 부르는 노래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안종호 작곡인 가요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는 주체 90 200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용도 아래 역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헤치며 고마운 이 제도를 굳건히 지켜온 데 대한 돋는 긍지와 자부심, 우리민 모두의 삶의 요람이고 생활이며 생명인 사회주의 제도를 지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갈 확고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가 사회주의를 왜 지키는가 하는 심각한 사회종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우리 군대와 민의 심장의 목소리로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자기의 운명이고 생활이며 행복인 동시에 영원한 신념이라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활기 넘치고 빠른 속도로 흐르는 노래 선율은 형상적으로 뚜렷이 대조되는 라소조와 라대조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형상의 대조와 통일이 뚜렷하고 선적 흐름이 명백하며 약동적이고 진취적인 리듬에 기초한 선율 형상은 가사의 통속적이면서도 명백한 시적 형상과 더불어 들으면 들을수록 더 큰 격정과 흥분 속에 노래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게 합니다. 가요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이 땅의 주인된 자각과 제도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애국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해야 한다는 것, 저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조약돌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피땀을 바쳐 가꾸고 빛낼 때 우리의 저국,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강해진다는 애국의 진리를 깊이 심어주며 인민들의 사랑 속에 놀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 방소리 초등들을 심장으로 말을 하네 나서자란 청등 요람 목숨보다 더 귀중해 우리 운명 사회주의 정태로 지킨다고 세상이 제일 좋은 지키는가 이 나라 용의군들 하나같이 말을 하네 노동계급 주인이 된 우리 지도 최초와 우리 생활 사회주의 강철로 지킨다고 우리는 매 사회주의 지키는 지킨다고 세상에 제일 좋은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